절세의 애국자의 한 평생을 노리합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저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저국의 부강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저국 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으리 위대한 선군 용장의 불멸의 그 업적을. 이름 모를 들길, 험준한 산길, 길은 길마다 우리 장군님의 발자취 소중히 품고 있는 이 나라의 길이여. 그 어디에서 보아도 이강산을 뜨락처럼 밟으시던 그의 발자국 소리 들리는 듯 흰 눈 떠인 한구로 다박 소리도 눈에 익은 야전복자락이 밟혀오는 아, 내 저국의 길이여. 인민을 찾아 병사들을 찾아 산악이 막아서면 절벽 위에 길을 내고 날바다가 막아서면 파도를 휘가르며 장군님 요로가신 천리 또 만리. 그 어디냐 한 몸이 그대로 등불이 되시어 병사들이 일하는 캄캄한 어둠 속을 오래도록 밝혀주시던 무지개 덩굴은 인민들의 고름 실은 선술의 행렬과 나란히 야전차를 몰아가시던 못 잊을 북방의 눈보라길은 말해다오 동점용의 노력바이여 내 위에 펴놓았던 야전 식사마저 어이하여 다 못 드신 채 먼 길 떠나셨느냐. 말해다오 높고 높은 구복령아 어이하여 이름 없던 너의 구비구비 그의 한평생 못 잊으신 용길이 되었더냐. 그 길은 멀고도 험해 전선길을 비추던 달빛조차도 끝까지 따라서지 못했다. 그 길은 찬바람이 너무도 모지러 긴긴 밤 용길의 모닥불조차 그의 온몸을 녹여드리지 못했다. 이 땅에 좋은 길이 없어 험한 길만을 가셔야 했던가. 이 땅에 따스한 봄 계절이 없어 사나운 눈보라를 맞받아 가셔야 했던가. 사랑하는 인민이 귀중해 자욱자욱 정을 묻으시며 천신만고의 천리만리로 인민의 행복이 마중오는 본용의 천만리를 이어놓으신 우리 장군님. 그 길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길 오직 우리 장군님만이 끝까지 이어가신 승리의 길. 그 길에서 언제나 그이는 인민과 함께 계셨다. 장군님께 인민은 힘이며 기쁨이며 한생의 희열, 인민에게 그이는 행복이며 영광이며 빛나는 승리. 인민과 운명을 함께한 그 모든 길들이 장군님의 한평생 길을 이뤘나니 그의 불같은 심장의 박동을 안고 우리 앞에 만복의 대통로가 열리고 강성조선의 무궁 세월이 펼쳐졌구나. 길이여, 내 나라의 길이여. 걸어도 걸어도 우리 장군님의 모습만 가슴에 사무치어 내 뜨겁게 안아보노라. 어부이와 인민이 효련의 성을 이어온 혈맥처럼 혈맥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서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나날을 눈물겹게 되새겨볼 때면 우리 장군님 저국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곧고 걸으신 권리 좋은 손길과 나군의 길을 요시려 헤치신 저국의 산발들이 역력히 안겨오고 한 공기의 죽도 함께 나누며 달리고 또 달려가신 야전차의 동음이 그대로 귓전에 들려오는 듯 싶거니 우리 장군님 혁명의 붉은 게 지켜주신 불멸의 그 업적을 대리로 빛내어가리는 절속의 맹세,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성운 동지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주체 혁명의 한 길로 힘차게 나아갈 드팀없는 의지를 담아 천만 군민은 격정에 넘쳐 놀이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으리 위대한 수군군 용장의 불멸의 그 업적을. 시와 놀이를 보내드렸습니다.